조선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지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청년 오사카부 본부, 히로시마 현 본부, 후쿠오카 현 본부 위원장들이 23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